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3대 혁명 전시관을 현지 지도하신 수모돌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됐습니다. 전시관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기념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 86 1997년 6월 15일 현지 교신은 전시관의 모든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3대 혁명 전시관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보다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경애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3대 혁명 전시관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